distance couple. 우린 서로를 만나도 만나서 좋기보다 며칠 있다 헤어질 때 슬픈 커플. 우린 같이 있어도 이 다음에 또 언제나 볼 수 있나 걱정이 아픈 커플. 그래도 좋았어 그렇게 버텼어. 네 사진이랑 전화로 이만큼 해봤어. 근데 어느 날 오더라 한계가. 여기까지 해야겠어 지친 내 사랑. 하루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똑같을 줄 알았던 우리 사랑이 점점 변해가는 걸 느끼니 우리 추억 담긴 사진 한 장 붙잡고 너를 떠올리자니 잘 안 돼. 이런 내가 나쁘니? 미안해 근데 내 사랑 여기까지 봤지. 뜨겁던 전화기도 내 마음에 붙잡긴 물이었어. 백통의 이메일보단 한 번의 키스가 그리웠어. 그저 남들 같은 사랑을 원했어. 일상을 공유하는 삶을 원했어. 달려가 어쩌든 보고 싶은 곳 나와는 다른 하늘 아래 있는 너. 마음도 멀어진단 그 흔한 연애 공식도 헤어지고 나서의 뒤늦게 후회한단 그 뻔한 이별의 법칙도 날 비껴갈 줄 알았어. 홀가분할 것만 같던 내 마음속 이렇게 깊이 자리 잡은 네가 있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. 사진들 보느라 밤새 무거워진 눈꺼풀. 시간 이야기라는 거짓말을 믿다 좀 많이 늦었어. 이젠 알았어 네가 없이 사는 삶 그 속에 나도 없었어. 아직도 너 원해 내 맘 가득히 퍼지는 그 미소 사랑해 영원히 그대 내게 다시 올 때까지 또